Track 31. Number 6.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mark O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X if the statement is false. 여보세요? 거기 미영 씨 집이죠? 네, 그런데요? 미영 씨 좀 바꿔주세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여보세요? 미영 씨, 저 진수예요. 내일 영화 볼까요? 좋아요. 저녁에 시간 있어요. 그럼 내일 7시에 서울극장에서 만나요. 네, 내일 만나요.